될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 아냐 부담 없이 들어줘 지금 나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너야 lady Garlic, propose again several morning. 정해보자 호칭. 허리 말고 자기 아님 darling. 나 간지럽네 상상해봐도 긴장돼 필요해 light up a call. 덩치는 산만 내도 네 앞에선 작아지네. Oh, 내 맘 I got love. 첫눈에 미끄러지듯이 falling in love. 내 마음을 움진 범인인 건 너의 미모 질투의 여신도 내 심장의 떨림은 진도. 치명적인 매력이 날 killing. 섹시의 날 자극하는 hot chillin'. 오해하지마 나는 진짜 진심으로 채워줄게 너의 빈장. 지금 나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너의 lady. 날 좋아해